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가 차고 넘치는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물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심판에서 살 길을 내어주셨죠. 하나님은 그 살 길인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세세하게 그 전부를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죠. 거의 100년이라는 그 기간, 긴 기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만드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노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 이야기에서 주야에서 살펴볼 것은요, 그 노아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한 그의 행동, 그것은 노아에게 세상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혹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유익, 혜택, 복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는 그런 길로 노아를 인도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방주를 왜 만드냐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더 나아가 그런 자신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계속 만드는 그 노아의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아의 방주는 세상이 심판받을 것임을 주장하는 상징물이었고, 다시 말하면 그 방주는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어떤 가치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쓰고 있는데 그런 우리 세상이 망할 거라니, 이 노아가 단순히 정신나간 그런 미친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 전부를 무시하고 우리 인간을 부정하는 그런 기분 나쁜 인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과 화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방주를 만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발하며 위협을 가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런 어려운 형편과 사람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방주를 짓죠. 이런 노아의 삶은 말 그대로 좁은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결코 노아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노아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하실 건가를 보여주는 어떤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그 믿음은 죄인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유일한 방법인 그 방주, 그 세상이 무시하고 혹은 멸시하고 화내는 대상인 방주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통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그 믿는 사람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역시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세상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쉽게 복음을 믿는다면, 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세상적인 큰 유익과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냥 짐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는가를 그냥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듯이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 복음이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복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믿는 자들을 고난과 고통의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심판 때에 재판장에 서게 하고 고문을 받게 만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잔치를 벌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 앞에 포승줄에 묶여서 죽느냐 사느냐 선고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비천한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미움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망쳐놓을 정도로 가슴 아픈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 상대를 살해하고 싶을 정도의 미움을 갖게 한다.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의 어떤 삶의 결과입니다. 그 미움의 근본,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왜 미움을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사랑의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고 저주했고 그리고 죽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며 미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나름 생각하는 그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무너뜨리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은 오병이어 기적의 능력을 베풀고 그 능력에 감탄하면서 예수를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고 한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그 바램을 또한 계속해서 무너뜨리셨죠. 오히려 손에 쥐고 있는 것까지 다 버리고 주를 따르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이 쉽게 우리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가장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그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어떻게든 실천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을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책망을 하시니 그런 예수가 탐탁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역임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거야. 이렇게 비난하고 항상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에 시비를 걸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동안 적으로 되었던 헤롯 땅과 공모하면서 그렇게 계략을 짰던 것이죠. 노아의 방주에 의해서 자신들이 부정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고 분을 쏟았던 사람들처럼 사실 예수님의 복음도 인간들의 모든 것을 가차없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예수님 그리고 그 복음을 진정 원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세워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평탄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십자가죠. 더 나아가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애씀과 노력과 수고를 다 부정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류를 참된 영광과 행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니까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인간의 모든 가치를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모두 다 부정하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십자가가 그렇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노아가 마치 그 방주를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십자가만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이 이미 종말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어떤 것도 우리에게 대안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십자가만이 살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없다면 노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분명한 사실 아래서 노아는 가장 지혜로운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종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신자인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를 미워한다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환난 속에서 최선을 다해 견뎌라 그럼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인내와 애씀과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를 구원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애쓰고 노력한 것이 구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를 살게 한 그 하나님의 방법인 방주가 그를 구원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직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들에게 살 길을 주신 그 하나님과 그 살 길의 실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유일한 피할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내 욕망이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된 것으로서 그 십자가를 항상 붙드는 것이죠. 십자가는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구속과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충분한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며 그 믿음만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을 붙드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만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능력이 됨을 믿게 하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안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